보도들에 의하면 미제 침략군 공군의 353 특수작전단과 괴뢰 육군의 특수전 사령부 한계교단 병력이 12일부터 26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에서 우리의 핵심시설 타격을 위한 키크나이프 합동군사 연습에 광분했습니다.